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300인 서울평화회의가 6일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조선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8.15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그리고 북측이 제안한 연속회의도 예정대로 8.15 계기에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사드 반대 대규모 국민 집회에 전 지역의 각계층이 모두 모일 것을 호소했습니다.